때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였어. Just let me love. I'm feeling it, I'm feeling it, I'm feeling it, I'm feeling it, I'm feeling it, I'm feeling it, I'm feeling it, let me love you. 정체가 뭐야. But you 그 미소 혼자는 나다 못해 쓸까? 너무 많은 말이 날 돌지만 내 마음 같은 게 하나 그냥 느껴져 해가 뜨고 나면 꼭다리 뜨듯이 손톱이 자라듯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하늘하늘 옷을 벗듯이 넌 날 기억을 추억으로 바꿀 사람 사람을 사랑으로 만들 사람 널 알기 전 내 심장은 온통 직선뿐이던 거야 난 그냥 살아 살아 살아 넌 나의 모든 목소리 잠시 나는 살아 살아 살아 만들어 만들어 우리 살아 살아 살아 저 무수히 많은 직선에서 내 살아 살아 살아 그 위에 살짝 앉은 하트 I live for a love I live for a love You may add to an O, shit Add to an O 너 때문에 알았어 왜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You make let to a lie Let to a lie 너 때문에 알았어 왜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I want you 애꼬리 멀지만 Fuck JKLMN Pick your arrest 모든 글자건 넌 내가 내게 닿지 화내왕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 그렇다고 내가 넌 아니지만 너 직장 일부가 되고파 너의 소설에 난 참견하고파 난 그냥 살아 살아 살아 넌 나의 모든 목소리 잠시 나는 살아 살아 살아

대입을 하고 전부 너를 위해 내가 내린 해답을 줘. 그걸 사랑해주는 너, 그로 인해 노력하는 나, 네 존재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빛을 내는 밤. 난 알았어, 어둠이 끝나도 내게 넌 아침이란 girl. You rock me up. 내 모든 wonder, wonder 에 대한 answer, answer. I call you her, her. Cause you're my dear, dear. 내 모든 wonder, wonder 에 대한 answer, answer. I call you her, her. Cause you're my dear, dear. 무언가 가시는 소리 잠에서 가. 낯설음 가득한 소리 귀를 막아보지만 잠에 들지 못해. 목이 자꾸 아파와 감싸 보려 하지만 지도 잘 모르게 돼. 거울에다 뒤걸려봐 너는 대체 누구래. 돌아가는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은 더 완벽하게 내 모든 이점들을 다 숨겨치기.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키울 수 없는 꽃이 키웠어. 나의 사발 나의 사발 널 위해 예쁜 거짓을 빚었네. 난 두려운 걸 초라해. I'm so afraid. 결국엔 너도 날 또 떠나버릴까.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할 수 있는 건 정원에 이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 다음 네가 아는 나로 숨 쉬는 것. But I still want you. 즐거웠었네. 오르락내리락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반복된 시소서 시소서 게임 이젠 내는 지겨워졌네. 반복된 시소서 시소서 게임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었을까. 내가 너보다 무거워졌었던 순간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 더욱이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 사랑이여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에 자처면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있을까. 서로 지쳤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겨운 She'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멋진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멋진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She's game 이제 그만해. 사람은 잠깐 사귀긴 하지 한 명이 없음 다칠 거라면서 서로 나쁜 새끼인 되기 싫게 애매한 책임 전가 예념 속에 지친 만큼 지쳐서 때려 평행이 됐네. 이런 평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었네. 들여다온 말 굳이 누군가는 결국 이곳에서 내려야 끝이 날 듯하니 가식 섞인 서로를 위한 어축 나오는 말고 이제 결정이 안 돼.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oh,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소위는 위험해 위험해 내 생각도는 말고. Alright 반복된 She'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겨운 She'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hold up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Hold up hold up 네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Hold up hold up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우리는 알고 있지. 정답은 정해 있는데 늘 대답은 어렵지. 왜 흘리는지 왜 찢어버리는지 소용없어 내게 눈 희별은 내게 그 순간 내 품 네 입에서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부규칙해지는 순간 모든 게 위험한 순간에 두 글자가 주는 우리의 끝 안 울 꿀꿀꿀 아 찢을 꿀꿀꿀 그런 말을 못한다고 앞으로 나도 이별 붙이 뿅뿅뿅 넌 내 시작과 끝에 네 썰 나의 만남과 나의 이별 전부 이어서 앞으로가 fear 반복될 거야 너로 인해 태어 티어 하늘 아래 눈 따 흠뻑 쏟아지는 햇살이

love myself. I love myself. 처음부터 끝에 마지막까지 대답은 오직